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인현진, 그림 이형진의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청각과 시각을 잃었어요. 그러자 헬렌은 난폭하고 고집센 아이가 되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얌전해져서 글도 배우게 되었지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헬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가 되었어요. 헬렌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며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그럼 우리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도 덩굴과 담쟁이 덩굴로 쌓인 집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헬렌, 헬렌 켈러입니다. 어둠이 커다란 보자기처럼 집을 감쌉니다. 까만 하늘엔 손에 손 잡은 별들이 총총, 고양이 눈 같은 반달도 둥실. 헬렌이 이 세상에 온 첫날입니다. 노랑나비처럼요. 펄펄 눈이 내립니다. 윙윙 바람이 붑니다. 헬렌이 태어나서 두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헬렌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열병입니다. 열이 너무 심합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쳤습니다. 헬렌이 열 때문에 헛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내 아기 대신 내가 앓겠어요. 엄마는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합니다. 헬렌이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헬렌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아빠는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나 헬렌은 기적처럼 열이 내립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반짝이는 나뭇잎도 보지 못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엔 빛도 소리도 없었던 것처럼. 헬렌은 6살입니다. 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헬렌은 손짓, 몸짓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헬렌만의 몸으로 하는 말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아니요, 고개를 끄덕이면 네라는 뜻입니다. 팔을 잡아당기면 오라, 몸을 밀면 가라는 뜻입니다.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잘라 버터 바르는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헬렌은 답답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걸 모두 표현하기는 힘이 듭니다. 헬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요. 가끔 헬렌은 화가 납니다. 우유를 먹고 싶은데 물을 줄 때가 그런 때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컵이 깨집니다. 물이 바닥에 엎질러집니다. 먹고 싶은 것은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기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먹질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합니다. 괴상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헬렌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헬렌의 가슴 속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뽕! 뽕! 뽕! 헬렌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을. 언젠가 엄마 아빠 얼굴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입술을 움직이면 엄마는 금방 아빠에게 무언가를 갖다 줍니다. 헬렌도 입술을 움직여 봅니다. 그럼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만 아무도 헬렌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점점 더 신경질이 늘어갑니다. 엄마를 식품 저장실에 3시간이나 가둬둡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앞치마에 불이 붙어 하마터면 큰 화상을 입을 뻔합니다. 울다 지칠 때까지 발버둥 칩니다. 마룻바닥에서 뒹굽니다. 엄마 아빠의 걱정은 날로 깊어갑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여행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헬렌의 손을 잡아 다시 반짝이는 세상 속으로 끌어당겨 줄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는 헬렌을 위해 선생님을 모셔오기로 합니다. 며칠 전부터 헬렌은 엄마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헬렌은 이유를 모릅니다. 얼굴에 와 닿는 햇볕이 따뜻한 봄날입니다. 손님이라도 오는지 엄마는 아침부터 바쁩니다. 7살 헬렌은 현관 계단 끝에 앉아 있습니다. 쿵쿵! 멀리서부터 경쾌하게 땅이 울립니다. 울림이 멈춥니다. 누군가 헬렌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합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그립고 다정한 느낌입니다. 헬렌은 안긴 채 가만히 있습니다. 작은 새처럼 심장이 팔딱팔딱 뜁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다. 더듬더듬 손을 내밉니다. 보드랍고 따뜻한 손이 헬렌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에게 인형을 줍니다. 헬렌은 인형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인형과 노는 헬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천천히 인형이라고 씁니다. 헬렌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선생님이 무슨 놀이를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인형을 주었다가 빼앗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그립니다. 헬렌은 인형을 뺏기기 싫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대로 똑같이 흉내냅니다. 선생님이 헬렌을 와락 껴안습니다. 볼에 마구 뽀뽀를 합니다. 헬렌은 기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입니다. 아래층으로 굴러가듯 뛰어내려갑니다. 누군가 헬렌을 봤다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토마토라고 했을 겁니다. 헬렌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그립니다. 선생님의 손바닥에 그렸던 것과 똑같이 그립니다. 엄마는 헬렌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바라봅니다. 엄마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오 세상에! 헬렌이 글씨를 쓰다니? 인형이라고? 오 헬렌! 헬렌! 엄마는 헬렌을 껴안습니다. 숨이 막힐 것처럼 세게 껴안습니다. 헬렌은 신이 납니다. 엄마가 좋아해서 헬렌도 좋습니다. 자기가 한 게 무언지 몰라도. 헬렌은 선생님이 자꾸 싫어집니다. 처음엔 인형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는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밥도 편히 못 먹습니다. 맨손으로 먹는 게 편한데도 이상한 것을 손에 들게 합니다. 몇 번이나 집어던져도 선생님은 헬렌이 할 때까지 시킵니다. 엄마는 이제 헬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헬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헬렌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헬렌은 서럽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선생님은 헬렌에게 싫은 것만 시킵니다. 선생님이 들으라는 듯 소리칩니다. 우, 우, 우, 우.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할 거야. 헬렌, 안 돼. 그게 아니야. 오늘도 아침부터 선생님은 헬렌과 한바탕 합니다. 헬렌은 물을 담는 컵과 컵에 담긴 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헬렌을 부엌으로 끌고 옵니다. 억지로라도 물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헬렌은 이런 게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우, 우, 우, 우, 우, 우. 하기 싫어. 너 나빠. 헬렌은 안고 있던 인형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집니다. 선생님이 준 인형입니다.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마구 뒹굽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은 얼굴입니다. 헬렌은 바보, 방귀쟁이, 개 발바닥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얼굴입니다.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화를 꾹꾹 눌러 참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지금까지는 헬렌이 한번 싫다고 하면 계속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헬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헬렌보다 더 고집쟁이입니다. 100배, 1000배 더 강한 왕 고집쟁이입니다. 선생님은 헬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헬렌 얼굴이 온통 눈물 자국입니다. 목도 쉬었습니다. 다리도 절뚝입니다. 선생님은 펌프가 있는 곳으로 헬렌을 데려갑니다. 헬렌의 한쪽 손을 물에 갖다 댑니다. 물이 헬렌의 손바닥에 떨어집니다.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다른 쪽 손을 잡습니다. 손바닥에 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엔 빠르게. 물. 헬렌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솟아오릅니다. 힘차게 다리를 쭉 뻗듯 불쑥. 이것은 뭐지? 차가운 이것은 뭐지? 손바닥에 쏟아지는 차가운 이것은 뭐지? 물, 물, 물. 이번엔 헬렌이 선생님의 손바닥에 씁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씁니다. 물이라고 씁니다. 헬렌과 선생님은 깡충깡충 뜁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둘 다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얼굴입니다. 헬렌은 이제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헬렌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빠, 엄마, 선생님, 빵, 주전자, 사과.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배운 다음엔 이름과 이름을 연결해 문장을 배웁니다.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을 씁니다. 헬렌도 선생님의 손바닥에 글을 씁니다. 헬렌은 이제 손짓 몸짓이 아니어도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우고 또 외웁니다. 쓰고 또 씁니다. 하루하루가 빛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데이지가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선생님과 헬렌은 따뜻한 풀밭에 앉아 공부합니다. 자연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데이지는 어떤 모양의 꽃잎을 피울까요? 데이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곳일까요? 헬렌에겐 이 세상 모든 것이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제 더는 고집쟁이 헬렌, 울보 헬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헬렌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하지만 천하무적 헬렌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선생님은 헬렌에게 계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구슬을 꿰거나 풀잎을 세어보게 합니다. 그래도 헬렌은 숫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너무 싫습니다. 8살이 된 헬렌은 학교에 가기로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학교입니다.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입니다. 헬렌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기 또래의 친구를 사귀는 건 처음입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점자책이 많습니다. 점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올록볼록한 점으로 되어 있어 보통 글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헬렌은 선생님에게 점자 읽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이건지 저건지 몰라서 자꾸 틀립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싶어서 열심히 배웁니다. 헬렌은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볼록 튀어나온 글자를 더듬어 읽습니다. 글씨 쓰는 법도 배웁니다.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또박또박 씁니다. 방학 때엔 선생님과 2인용 자전거도 탑니다. 수영도 배웁니다. 책에서만 읽은 바다에 처음 갔을 때 누가 물에 소금을 탔는지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바쁜 1학년 헬렌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공부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조금씩 불만이 생깁니다. 아직도 해야 할 무언가가 남은 듯 이제 10살이 된 헬렌은 답답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손으로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수화로는 부족합니다.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손가락이나 점자가 아닌 소리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어떤 소리라도 좋습니다. 고양이 소리나 강아지 소리라 해도. 누군가 헬렌에게 노르웨이의 소녀 카타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카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헬렌은 기쁨으로 가슴이 떨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온몸이 불타오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헬렌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외칩니다. 친구들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머리만 쓰다듬어 줄 뿐입니다. 그래도 헬렌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조릅니다. 드디어 헬렌에게 말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호레이스만 학교 교장인 사라 플러 선생님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리 하나를 낼 때마다 혀와 입술이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만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시간에 M, P, A, S, T, I 여섯 개를 배웁니다. 배울 때마다 목이 아픕니다. 자신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리를 냅니다. 한음, 한음, 온 힘을 다해. 엄마를 소리내어 부른다면 헬렌은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선생님도 생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합니다. 연습, 또 연습. 헬렌이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발성 기관을 울려 소리를 만들고 또 만듭니다. 지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분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못난이 헬렌, 바보 헬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고집이 생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는 소망이 헬렌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릅니다. 오늘은 따뜻하다. 처음으로 문장을 말합니다. 토막토막 잘리고 목소리도 이상합니다. 제대로 된 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헬렌의 말입니다. 헬렌의 입에서 나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손이 아닌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볼이 될 정도로 뜨거운 눈물입니다. 헬렌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땐 어려운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부설 레드클리프 대학입니다. 설리번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듣고 헬렌은 손바닥에 수업 내용을 써줍니다. 헬렌은 수업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타이프라이터로 칩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헬렌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은 없습니다. 점자책이 아닌 책은 누군가 읽고 한 문장 한 문장 헬렌의 손에 써 주어야만 합니다. 수업 준비에 다른 학생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함께 노래하며 춤추고 웃습니다. 헬렌은 혼자 생각하며 꼼짝 않고 못다 읽은 책과 씨름합니다. 대학 공부는 훨씬 힘듭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겐 너무 쉬운 일도 헬렌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몸이 빳빳해집니다. 반항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금방 웃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헬렌은 행복합니다. 헬렌의 마음속으로 배움의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빛처럼 강물처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가의 웃음처럼 헬렌은 점점 생각이 깊고 넓어집니다. 좋은 책도 많이 쓰고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힘주어 말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헬렌은 노력합니다.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10배 이상 노력합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여전히 고집쟁이 헬렌입니다. 헬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으니까요. 오늘도 헬렌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입니다. 나는 헬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나. 하지만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나. 나는 나. 그 누구도 아닌 헬렌 켈러. 사람들은 헬렌을 기적의 소녀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편지가 옵니다. 헬렌처럼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헬렌은 한 어린 소녀에게 답장을 씁니다. 안녕? 편지 잘 받았어. 너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너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하지만 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용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희망. 세상을 향해 활짝 여는 마음. 그것은 사랑.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은 부족한 점이 있어. 그것은 몸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마음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 사람들은 그것을 장애라고 불러. 장애는 살아가기에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장애는 나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일 뿐.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다르듯 사과와 토마토가 다르듯. 다르지만 함께여서 참 좋지? 혼자가 아니어서 정말 좋지? 넌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렴.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네 안에 기적을 불러일으키렴.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